눈에 하나 뿌는 태양 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고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떠들봐서 급작해버릴 꿈 미칠 듯 달려도 도대체 아닐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도 밀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뜀박질 Yeah. 곁에 머물러줄래.